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서울대학교 병원 노조가 6일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수정을 거부하는 병원 측의 초사에 항의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